떠났을 때 내 마음 외로움에 달빛을 바라보면 그댈 그리네. 그대를 생각하네. 그대는 없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그대는 남아있네. 그대는 남아있네. 눈내리던 겨울밤 수줍게 고백한 그대 사랑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마음 허전함에 달빛을 바라보면 그대 그리네. 그대를 생각하네. 그대는 없지만 항상 내 해보 하지만 벌써 늦은 걸 너무 잘 알아. 설마 하다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. 느껴져요.